동화 한국어 버전 백만장자 구두쇠. 머나먼 옛날 어느 한 마을에 부유한 상인 리처드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밭에서 키운 곡식과 채소를 내다 팔았죠. 장사가 잘된 덕에 리처드는 백만장자가 됐죠. 사람들은 리처드가 호화롭고 풍요롭게 살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구두쇠였던 리처드는 과연 어땠을까요? 아빠, 제 신발이 다 닳았어요. 새 신발을 사야 해요. 그 신발은 겨우 2년 전에 산 거야. 네 아비를 거지로 만들려고? 아빠, 제 발이 커져서 그래요. 이젠 이 신발이 작아서 얼마나 아픈데요. 원래 새 신발은 발이 아파. 그러니까 네가 이 신발을 충분히 신지 않았고 아직도 새거란 소리 난다. 자, 이거 받아. 가서 네 발의 발을 연고나 사렴. 연고는 고작 그만 한 양이지만 신발은 서른 양이라고. 하지만 아빠! 그만! 자, 빨리 가. 에이그, 모질이 같은 것 같으니 다들 내 돈만 노리고 있어. 리처드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아무데도 돈을 쓰려고 하지 않았어요. 보물창고에는 금과 진주, 다이아몬드로 가득 차 있었지만 리처드는 낡은 신발을 신었고 가족들은 꿰맨 옷을 입었죠. 또한 자신의 가족과 하인들에겐 겨우 하루 두 끼만 먹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리처드가 시장을 걸을 때였어요. 하인들에겐 곡식이 가득 찬 자루를 옮기게 했죠. 하인들을 위해 마차를 빌리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빵집을 지나는데 제빵사가 신선한 초콜릿이 뒤덮인 커다란 케이크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갓 구운 맛있는 케이크 냄새가 리처드에게도 전해졌어요. 리처드는 난생 처음으로 저 군침이 도는 케이크를 한 입만이라도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녀왔어요? 그래.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어디 아파요? 아니, 난 케이크가 먹고 싶어. 갓 구워 따끈따끈하고 입안에서 살살 녹는 초콜릿 케이크 말이야. 맛있겠는데요? 그럼 내가 하나만 구울 게 아니라 우리 가족과 모든 하인들이 먹을 수 있게 10개를 구울게요. 뭐? 이래서 말을 못한다니까? 누굴 거지로 만들고 싶어? 알겠어요. 그럼 케이크를 딱 하나만 구울게요. 당신과 나랑 애들만 먹게. 아니, 애들까지 꼭 먹여야 해? 아니, 난 걔들 이빨 썩을까 봐 그러지. 좋아요. 그럼 우리 둘만 먹게 작은 컵케이크를 하나 구울게요. 잠깐만, 당신도 케이크를 먹겠다고? 하여간 당신이란 사람은. 좋아요. 그럼 내가 당신 먹을 케이크만 하나 구울게요. 그럼 소중한 보물을 아낄 수 있겠죠? 냉큼 구워. 빨리 먹고 싶어서 미치겠네. 그래서 리처드의 아내는 아주 작은 컵케이크를 하나 구웠어요. 아,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나는 따끈따끈하고 초콜릿이 가득한 케이크였어요. 리처드는 한 입 또 한 입 먹었어요. 그러곤 손가락을 빨고 심지어 접시까지 핥았죠. 하지만 아내에겐 단 한 입도 주지 않았어요. 때마침 지나가던 한 천사가 이 모든 광경을 봤는데 머리끝까지 화가 났죠. 세상에, 이렇게 축복받은 부유한 사내가 저렇게 구두쇠에 못됐다니. 자신이 누린 은혜를 세상과 나누지도 않고 심지어 자기 가족한테도 누릴 생각이 없잖아. 따끔한 교훈을 가르쳐줘야겠어. 정신 차리게. 천사는 다음날 아침 리처드가 일하러 나갈 때까지 밤새 기다렸어요. 그러곤 리처드로 변신해서 집으로 들어가서 모든 하인을 불렀죠. 이보게들, 모두 와봐. 네, 주인님? 방금 천사를 만났는데 내 금은 보화를 모두에게 나눠주라고 하더군. 만약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밤에 죽을 거랬어. 그러니까 당장 마을로 가서 모두에게 전하게. 오늘 내 보물창고를 활짝 열어놓겠다고 말이야. 누구든지 와도 되고 얼마든지 가져와도 돼. 어서 빨리 가. 아, 맞다. 만약 누군가가 설령 내가 자네들을 막으려고 하면 막대기로 때리고 날 멀리 내쫓아버리게. 명심해. 내 금은 보화를 나눠주지 않으면 난 죽게 돼버려. 분부대로 합주. 그러자 하인들은 서둘러 마을로 가서 주인님의 말을 전했어요. 곧 마을 사람 전부가 리처드의 집에 몰려들었고 보물창고에서 다이아몬드와 금, 돈을 가져갔죠. 12시가 되자 점심을 먹으려고 돌아온 리처드는 이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랐어요. 이봐! 이거 어디 감히! 내 보물창고에서 당장 나가! 여봐라! 빨리 내쫓아! 도둑이다! 이리 안 와! 사람들은 내쫓고 계시잖아! 그럼 막대기로 때려주자! 어떻게 그래? 우리 주인님이신데! 아침에 하신 말씀 기억 안 나? 어서 때리고 내쫓아야 해! 결국 가엾은 리처드는 자기 하인들에게 쫓겨 자기 집에서 내쫓겼고 멀리 도망쳤어요. 리처드는 궁전으로 왕을 찾아가서 하소연했어요. 폐하, 마을 사람 전체가 제 보물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자네가 직접 보물을 나눠주겠다고 마을 사람들을 오라고 하지 않았나. 자네 말을 들은 목격자도 있다네. 네? 폐하, 전 아침 내내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자네가 진짜 리처드가 맞는 건가? 저 사람은 누구죠? 저자는 가짜입니다. 도둑이에요. 누가 진짜인지 가려낼 수가 없군. 하지만 내가 결정해야 한다면 왜 내가 자기 금은 보화를 나눠주는 착한 사람 말을 믿지 않고 자기 가족까지도 굶기는 못된 구두쇠의 말을 내가 도대체 왜 믿겠나? 하지만 폐하, 절 감옥에 보내실 건가요? 그럴지도. 폐하, 안 됩니다. 저 말은 사실입니다. 저자가 진짜 리처드입니다. 저는 천사입니다. 리처드에게 교훈을 가르쳐 주려고 그런 겁니다. 저자를 체포하십시오. 제 보물을 훔쳐가려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폐하, 아내로서 말씀드리건대 남편의 재산은 제 것이기도 합니다. 제 남편이 끔찍한 구두쇠인 건 저도 인정합니다. 남편은 저 착한 천사에게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안나 리처드, 아무리 금은 보화가 많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정작 자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도 잔뜩 화가 나 있는데. 자네의 구두쇠 짓에 저토록 상처받고 말이야. 자네에겐 친구가 없어. 또한 자네 가족들도 자네를 감옥에 가둬도 이를 억울하게 여기지 않을 거라 생각되는구만. 이런 게 진정 자네가 원하던 삶이던가. 아니요, 존경하는 폐하, 죄송합니다. 이젠 제 잘못을 알겠습니다. 좋다. 그럼 네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감사합니다, 폐하. 남편이 잘못을 뉘우치게 된 걸 축하하는 뜻으로 마을 사람들 모두를 위한 잔치를 열겠습니다. 뭐 그러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어요.